남조선 인터넷투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서 19차 범국민 촛불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설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을 최대로 모아 촛불로 확인할 것이라고 하면서 4일 각계층이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을 위한 19차 봄국민 촛불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투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같은 날 남조선의 박근혜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탄핵투쟁에 앞장서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단체는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